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위대한 전승의 명절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현경일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예순덟세 즈음하여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지난 세기 50년대 전하의 나날들을 경축의 환희로운 축포 속에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전 세대들이 지녔던 투쟁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선군 영장을 받도록 전승의 역사를 길이길이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새 세대들의 굳은 교리를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마다에는 미제와의 싸움에서 조국을 용예롭게 수호하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영웅 전사들의 기계가 영서승치고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긍지 높이 추억하는 우리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727의 전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침략자들을 초물리치는 고적적인 싸움에서 이룩한 가장 큰 승리였을 뿐 아니라 총대로 조국의 운명을 구원한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대사변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승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은 가슴 속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사랑하는 내 조국을 목숨 바쳐 지켜 싸우려는 애국심과 결사소정신을 굳건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가사의 내용과 밀착되어 흐르면서 뜻깊은 승리의 날을 맞이한 천만 국민의 한없는 격정을 가슴 후련히 터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긍지와 영예, 전승의 희열을 북돋아주는 가연은 선건조선의 승리를 경축하는 시대의 메아리로 당의 용도 따라 영원한 승리만을 이룩해갈 천만 국민의 철석 같은 맹세의 메아리로 내 조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노병이란 그 부름은 숭고하게 안고 사는 들이 꽃다 말이 전승 탑을 감싸네 경례 순수한 경례 위대한 이 날이 들인다 당도 수령을 따라 알아온 전승의 명절 순서로 가요 727 행진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조경준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5세 즈음하여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전승 60년의 역사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민의 끝없는 기억정이 담겨져 있으며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의 용도를 받들어 오늘의 반미대결전에서 련전 연승을 이룩해 나갈 철속의 맹세가 비껴 있습니다. 727 행진곡. 이 노래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을 모시고 전승 예순덟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경축하는 우리 천만 군민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자들인 전쟁 노병들과 함께 백전백승의 위대한 손권조국에 삼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미국놈이 바친 항복소를 밟고 수령님의 명령 위훈으로 빛낸 훈장, 침략자의 깃발 불태우며 토친 축포, 승리 위에 싸운 용사들은 우리 부모. 이와 같은 명가사 구절들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명쾌하고 의미 깊은 형상으로 해서 60여 년 전 전순 광장의 광경을 눈앞에 방불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민이 도덕한 승리에 대한 철이, 전 세대가 물려준 귀중한 승리의 모범을 자신들의 삶과 투쟁에 구현해가는 우리 새 세대들의 감정을 창쾌하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이 노래의 사상예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로 된 선율은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가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기계가 가슴 벅차게 안겨오게 하고 있으며 승리자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영서승치게 하고 있습니다. 높이 활기 치며 가자 727이다 여군들과 함께 군악소리 맞춰 행진해가자 미운놈이 바친 함포소를 밟고 지나온 광장 동무여 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지축을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